사랑하는 못 잊어 천리길을 찾아왔지만 내 모습은 보이지 않고 찬바람만 무섭게 불고 잘못이 많았다지만 이렇게 변할 수 있나 아직도 내 사랑 남아있다면 속향아 돌아와다오 내 모습은 보이지 않고 소나기만 무섭게 내리네 아무리 내 잘못이 많았다지만 이렇게 떠나버렸나 불타던 그 시절 생각한다 속향아 돌아와다오 아무리 내 잘못이 많았다지만 이렇게 변할 수 있나 아직도 내 사랑 남아있다면 속향